아주 반가워. 앞에 니 앞에서 나 소리라고 말하소 보다 아우타해. 파주빵 이콘 파주빵 기다무세 아우수라 오로이 보라리 담아 다이나이 나마 오라이아우 바보시레바니 사우마노